반야바라밀다신경관자제보살행신반야바라밀다시에 조견오헌계공도 일체고액사리자 색불이 공공고래세 색적시 공공적시세 수상행신역부여시 사리자시제법공상불생불멸 고보정부정불감시고공정무생무소상행신무안이비설신의무색성양미촉법무한계내지무예식계무무명 영무무명진내지문노사형무노사제무고진멸도무지영무득임무소득거보리살타에반야바라밀다 심무가에 무가에 고무요공포 원리전도 몽상국경 열반삼세제불에 반야와라밀다고득안욕다락삼약삼보리 오지반야바라밀다시대신조시대명조신모상조신모등등조언응제일체고진실부르고설반야바라밀다주족설조할어째야제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하제아제바라제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하제아제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